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 그리워도 서로 가슴에 묻어야지 젖은 눈을 감고 그러다 그리워지면 가슴 아파오면 사랑해 사랑의 추억 기억하며 살아요 하늘이 내게 당신을 돌려준다면 이 가슴에 남은 내 모든 사랑을 당신께 다 줄게요 줄게요.